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.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.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누가 봐도 나처럼 난 꽃이 on a beat 박자에 맞게 미끄러질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난 메트로놈의 침 늘 여유롭지 원래 내 일이 chill 눈길에 끈진 내가 그 원인 get on my way up 가사비 bussin 문제는 다 pass pass 다 털어내 문제 굳이 시간 쓰지 않지 내 시선을 뺐어 I see you crushing 나는 좀 바빠 No more to worry 여유가 뺐어 언제도 난 stepping 떠나보낸 그 night 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내버려둬 just cannot stop 모든 문을 두드리지 knock knock 쏟아지는 비 익숙해져 난 내 두 손에 쏟아지는 like 여름에도 떠는 폼 고장나버려 난 비용 비용 비켜 내 앞에 끼지 마라 we home we home 빨리 비켜봐 on my way 좀 더 비겁되게 do my dance do my dance 걸음마저 step step 내 길을 끄진 내가 good warning get on my way up cause I be busting 이제는 더 pass pass 더 털어낸 먼지 굳이 시간 쓰지 않지 난 내 시선을 뺏어 I see you crossing 매겨난 백점 상을 줘 너 여유가 뺏어 언제든 난 step in 떠나보는 good night 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walk you know why 다르게 더 걸어 walk 발바닥이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누가 뭐라도 난 이대로 walk 난 이대로 walk 내 길은 매끄러워 난 만들어낸 noise 내 이름을 불러대 No matter where I go 모두 want it once again yeah. 더 반응해 walk 더 반응해 walk 내 걸음이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난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걸음걸이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'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삐그덕 삐그덕 hey, yeah, get out my way 부딪히다가 삐끗해 hey, yeah, get off my lane 깜짝할 새 앞지르네 Get out of way 부딪히다가 삐끗해 걸어 Get out of lane 깜짝할 새 앞지르네 You heard